머리에 지나온 날만큼 하얀 눈꽃이 폈네요. 어려운 그 시절 그대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. 그대가 있는 지나온 내 삶이 그저 다 고맙습니다. 위태로운 날에 나를 잡아주었던 그대가 고맙습니다. 내 사랑, 가여운 내 사랑, 고생 참 많이 했던 내 사랑, 그대를 바라볼 때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. 남은 세월도 함께 갑시다. 당신 손 놓지 않아요.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. 언제나 당신 곁에서 사람만.